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선구령명 용도를 시작하신 56 돌세즈만 농근민 일꾼들과 농업근로자들의 운변 모임이 23일 평양의 인민문화공전에서 진행됐습니다. 농근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농근맹 일꾼들, 평양시안의 농업근로자들이 모임에 참가했습니다. 모임에서 출연자들은 독창적인 선군혁명 용도로 반제반미 대결전과 사회주의 강국 건설에서 세계적 기적과 변혁을 안아오신 위대한 김종일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격조 높이 칭송했습니다.